금요일 지친 일상은 잊어라. 가슴을 열어라, 어둠을 열어라. 나를 위해 잔을 들어라. 마셔라, 신나게 추워라. 또 다른 내일을 위하여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. 일상의 찌든 날 버려라. 또 다른 내일의 거친 세상 나의 둘 떠밀겠지. 아차,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. 지친 일상은 잊어라. 가슴을 열어라, 어둠을 열어라. 우리 모두 잔을 들어라. 나의 등을 떠밀겠지. 아차,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. 지친 일상은 잊어라.